지난번에 우리가 디스컬처라고 하는 것, 사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사문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기저기서 나온 논어에 관한 책들도 읽어보고 또 논어를 읽어본 분도 있고 논어 해설서를 본 분도 있는데 공자의 사문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강조해서 하는 것은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논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측면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들 중에서도 그 측면을 강조해서 두드러지게 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것을 새로운 창조를 갖다 한다 할 때 그런 새로운 창조라는 것이 사실은 느닷없이 나타나거나 이건 불가능해요.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들을 일단은 전해 받고 전수 받은 것들을 통해서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습득함으로써 자기가 문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문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자는 자기가 이 문화를 디스컬처를 사문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그 사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다만 논어 안에 공자가 이것을 나는 물려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사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곰곰이 따져보면은 공자는 거기다가 자신의 새로운 사상을 덧붙여서 전통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포장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논어의 수리편을 딱 보면은 오늘 그걸 보면 수리편에 보면 수리부작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요 말 수리부작. 그 다음에 수리부작이라는 말 다음에 수리부작 신효고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책을 펴봅시다. 수리부작 신효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따 다시 논어 각 챕터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시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 거예요. 이 책의 103페이지 수리편 제7번째 수리편을 펴세요. 수리편을 펴면 자왈 그렇게 돼 있죠. 수리부작 신효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리부작 신이오고, 그 말. 수리부작 신이오고라는 말. 그게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목적은 선인의 말을 전하는 데 있지, 창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전통 속에서 변하지 않는 좋은 것을 발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미야자키 선생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요거는 이제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요. 앞에 술이부작이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을 이어받았다 이 말입니다. 고전을 전승해서 술 나는 고전을 전승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이는 이제 그런데 해도 되죠. 그런데 새로운 것을 부작 새로운 것을 창작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딱 말했어요. 기본적으로 공자는 전통을 이어받았다. 고전을 전승했다. 이게 공자의 학문하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객관적으로 우리를 규율하는 또는 우리의 정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통에 대해서 공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고전을 전승한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새로운 것을 창작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신입호고 믿고서 그 고전을 믿고서 고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옛것을 좋아한다. 이는 여기 and죠. 고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옛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거 보면은 우리가 유교 또는 유가 또는 유교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수구 보수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수구 보수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바로 이런 구절들을 보고 수구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이 논어 내용을 보면 옛것을 이어받고 고전을 계승해서 새로운 것을 창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옛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가만히 보면 공자는 새롭게 자기의 얘기를 덧붙여요. 그런데 왜 옛것을 자꾸 강조하느냐. 옛것이 더 오래된 것이 권위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당대의 사람들 생각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권위의 근거로서 옛 고전을 가지고 오고 거기다가 사실은 은연중에 자기의 것을 덧붙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새로운 문화로 내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아를 갖다 생각을 할 때 가령 육아를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공자가 근거로 최종적인 자신의 학설의 최종적인 근거로 삼는 것이 초월적인 신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역사잖아요.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변화하는 세계에서 있어요. 그 변화하는 세계에서 항상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을 역사의 근거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육아는 수리부작하고 신이 호고다 이렇게 말하니까 과거의 것을 절대적으로 숭앙하는 그런 학문 경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육아야말로 역사적인 변동 안에다가 맡기고 역사적인 변동 속에서 자기 정당화를 획득해야 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육아라는 이게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학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아야말로 진정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지. 이게 그래서 우리 이 지점에서 이제 공자가 전통으로 이어받은 문화가 있어요. 이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는 공자에게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이 사문이란 말이에요. 있는데 사문을 내려받았어.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각자 자기 자신이 다 공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전통을 이어받았어. 그런데 요 전통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요 전통이 시대적 정치적 상황이라고 하는 컨텍스트가 있어요. 맥락이 있죠, 이건. 컨텍스트가 있어. 이 컨텍스트가 있고 시대적 정치적 상황이라는 컨텍스에 이것에 대해서 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인간 행위하는 인간 주체가 있어요. 인간 주체의 생각이 있지. 자신의 생각, 이것에 대한. 그래서 이 자신에 대한 생각이 하나의 문화로 형성돼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 개개인이 아니라 이제 집단에 소속해 있는 인간 주체의 생각들이 컨텍스트하고 딱 덧붙여져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해낸다. 지금 이 강의를 갖다가 올해 이제 2월부터 여기 들어온 사람들, 강의 들어왔어.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이 문화가 있어. 또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10달 가까이 커뮤니케이션의 문화가 있잖아. 아,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일회성 강연을 잘 안 가. 왜냐면 제가 한 2시간 떠들어봐야 전 양아치가 이 느낌이 안 좋기 때문에 첫인상이. 어디 가나 첫인상이 안 좋아. 내가 강연을 하러 가도 사람들이 저 사람이 강연자라는 걸 믿질 않고 계속 이렇게 빵만 먹고 있어. 짜증나. 이렇게 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응? 강연하러 가도 막 이렇게, 뭐, 어디서 듣보자 봤나 이런 분위기로. 응? 그래요. 그리고 나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경주에 있는 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정교조 경주 지회에 강연을 하러 갔는데 강당 여기 프레카드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시대의 지성에게 길을 묻다 이렇게 써놨었는데 지성이 누구지? 나 한데 어떤 놈이야? 나 말고 난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하는데 나 말고 또 강연하러 오는 양반이 나 앞서 있었다 이 생각했어요. 내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였는데 누가 왔다 갔나 보다 지성이니. 시대의 지성이 왔다 가시고 뭐 홍세화 선생님이라든가 진중권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왔다 가셨나 보다. 나는 누굴까? 저기 진중권 씨하고 저하고 이게 나이가 동갑이에요. 근데 저는 항상 진중권 선생님 같아. 지성인이잖아 그분들은. 나는 양아치 같고. 그래서 이상하다. 어떤 분이 와 있는지. 그래 계속 내가 누굴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누가 오나요? 여기 저 말고 누구 왔다 가셨더니 선생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 누구예요? 시대의 지성인데 선생님한테 믿어지질 않아 내가. 브레카드 좀 뗐으면 좋겠다고. 뭐 지성이 시대의 지랄에게 뭐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딱 말문을 트고 서로 이게 대화를 하는데 필요한 그 용어를 일치시키고 그죠? 이걸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 강의를 들어왔을 때 황금이 씨죠? 2월달부터 들었죠? 3월부터? 3월에 들어왔을 때 그때 내가 가령 김훈 소설 읽는 놈 맞아 죽는다 이렇게 말하면 왜 그러지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김훈 그러면 아, 맞아 죽겠구나 이게 뭘 들어가잖아 이제 어? 내가 김훈을 김훈 소설을 들고 있다가 선생님한테 걸리면 그 완전히 이 시대를 이제 더 이상 눈앞에서 볼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암호가 생기는 거거든. 우리가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요 집단이라는 말을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사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공동의 언어가 있는 게 언어. 이거 언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한국어를 다 똑같이 쓴다 해서 여러분들 조갑제닷컴에 드나드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공동의 언어를 한국어를 쓰고 있죠. 근데 다르죠. 사용하는 단어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도 다르잖아요. 일단 출발점으로서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터미놀로지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영어로 말하면 텀이죠. 텀. 그러니까 수로를 사용하는 방식 일반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야. 터미놀로지. 그러니까 수로라고 번역을 하는데 일단 공동의 언어가 있어요. 이 안에는. 그리고 이 언어에 따라서 언어를 사용하는 이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이제 수로가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공동의 언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름대로의 여기에 가치 규범이 여기에 들어가죠. 문화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화라고 말을 할 때, 지난번에도 내가 말했지만, 보행문화 이런 건 성립 안 돼요. 그냥 발길을 보행문화 이런 건 그냥 보행 규칙이에요. 이제 알았어요. 지난번에 배웠어요. 앞으로 문화라는 말 함부로 못 쓰겠죠.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하는 규칙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언어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언어를 사용하는 규칙이 사실은 우리의 가치 판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가치 판단이. 그러니까 가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라고 하는 가치냐 뭐냐 가치라는 말하고 규범이라고 하는 거 거의 일치된 그 함께 쓰이는 건데 규범이라는 뺍시다. 이따가 규범은 좀 더 엄밀하게 정의해. 가치는 뭐냐면 대상의 위계 질서를 말해요. 위계 질서를 말해. 대상의 위계 질서를 어떤 것을 더 위에다 놓고 어떤 것을 더 아래다 놓을 것인가. 과연 보행 문화라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딱 저한테 강의 들었어.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보행문화 딱 그러면 이게 매직펜을 들고 다니면서 문화를 지우고 싶을 거라. 그냥 보행규칙이라든가 보행질서라든가 그냥 아예 다 지우고 걷는 법 이렇게 쓰는 게 제일 낫지. 그게 이게 뭐냐면 아 문화라고 하는 단어는 저기다 쓸 수 없다. 문화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다 써야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단어를 사용하는 것 안에 이미 같이 대상 위계질서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러셨어요. 행위 윤리가 있고 이 행위 윤리로부터 나의 행위 규범이 나오는 거지 이제 윤리 원칙에 따라서 규범이 나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단 말이에요. 이 사문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특정한 시대에 이것이 형성된단 말입니다. 특정한 시대에 이것이 형성되었어. 그러면 이게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바로 수구.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돼요. 가령 누가 저한테 강요한 당신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가 뭐냐고 딱 물어보면 저는 보수주의자예요. 왜? 일단 이 공자님 말씀처럼 수리부작이 일단 이어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전승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를테면 실존주의자들 알베르 까미가 쓴 소설 중에 최초의 인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안 읽어본 사람 읽어보세요. 애비 없이 태어난 놈들이란 뜻이야. 그게 최초의 인간. 빨리 적어 최초의 인간. 최초의 인간. 알베르 까미 최초의 인간 이런 거 읽어보세요. 이게 까미는 말 그대로 애비 없이 태어난 사람이야. 유복자로 태어난 사람이야. 자기의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이라는 그 소설 제목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유복자로 태어났다. 자기 개인의 인생이.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아주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의 직면에서 전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보수주의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보수주의하고 제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좌파가 아니라 사실은 까미야. 실존주의자들이. 프랑스 실존주의자들이. 저는 보수주의자예요. 보수주의자냐. 왜? 보수주의자는 일단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딛고 살면서 행하게 되는 행동이 10개이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 10개다. 이 10개 그 행동을 10개 한다. 그러면 7개는 물려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물려받는 게 먼저거든. 그래서 이렇게 물려받은 다음에 보수적으로 물려받았는데 이렇게 돼서 이걸 갖다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의 3은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3은 원이. 3은 1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3운을 가지고 뭔가를 하다가 이 this culture 가지고 뭐다 하다가 이제 that context 다른 상황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다른 상황에 처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해. 근데 상황 컨텍스트 2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컨텍스트 2에서 시대적 정치적 상황이 바뀌고 또 그죠? 시대적 정치적 상황이 바뀌고 거기에 인간의 행위 또한 바뀔 요구가 생겨. 그러면 요것을 이어받아서 이것을 덧붙여서 또 다른 두 번째 사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공자가 하고 있는 일이 이거예요. 공자가 전술을 받았어. 전술을 받아서 춘추시대라고 하는 콘텍스트 안에서 춘추시대라고 하는 콘텍스트 안에서 하나의 문화를 재창조해내. 재라는 말이 중요해. 창조해냈어. 그럼 그걸 우리는 읽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춘추시대의 콘텍스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육아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육아의 기본 원리를 파악해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지만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또는 전승된 전통이 뭐냐? 육아 전통이에요. 그건 틀림없어. 제가 지난주에도 현대건설 현장 소장 여러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은퇴하고 읽어보고 싶은 고전 논어를 들어. 그래서 제가 느낀 바가 많았어요. 플라톤의 국가 이런 거 가지고 갔는데 플라톤의 국가하고 논어하고 갖고 왔더니 그냥 이렇게 논어를 한 번씩 들어와서 봐. 책도 얇고 싸네요 하면서 플라톤의 국가 두껍잖아. 그리고 이게 외국어라니까 아무리 번역을 해도 근데 논어는 어쨌든 주소 들은 게 있잖아요. 옹고지신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위 시습이니 아는 논어에 아무리 공과대학을 나서 그 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했다 해도 논어에 아는 구절 3개는 있는 거라. 그러니까 접근 통로가 일단 있어. 내가 논어에 아는 구절 3개가 있다는 거 있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전승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모르지. 서양 사람들은 성서에 아는 구절 서너 개는 있다는 있겠죠. 어마어마한 전승이라고. 이 전승을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는 거죠. 요 시대 속에서 다시 생각해. 그래서 이것을 또 다시 생각해서 끊임없이 자신이 살고 있는 콘텍스트가 뭔가 이 콘텍스트 안에서 끊임없이 물어야 돼. 이걸 물어서 이것을 새로운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태도. 이게 바로 공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본적인 태도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논어라고 하는 텍스트를 읽을 때 생각해봐야 되는 공자에게 본받아야 되는 태도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묻지 어떤 사람들이. 조선시대 사람들은 안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는 특정한 사상이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할 때는 이게 제도화되죠, 그것이. 제도화되잖아요. 그 제도화된다는 것을 갖다 우리는 실정화된다 그래요, 실정화. 실정법이라고 그럴 때 사문의 실정화 딱 제도화된 규범으로서 일단 만들어져. 그것의 근거에서 법까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바꾸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보수주의가 곧바로 수구로 넘어가는 거예요. 보수와 수구의 차이가 그러니까 요 실정화라고 하는 이 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실정화라는 계기 속에. 요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텍스트를 읽으면서 의의가 뭐고 뭐가 뭐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찾아온 것도 있고 제가 찾아온 것도 있으니까 제가 찾아온 것을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의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의의가 뭐냐면 이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를 이기고 얘로 돌아간다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자기를 이기고 얘를 돌아가는 게 이제 인인데 자기를 이겨내려면 내가 지금 추접스러운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판별해낼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 기준으로서의 의의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의의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 의의를 굳이 영어로 옮기자면 저스티스죠. 일단 그런 쯤 돼요. 저스티스 쯤 돼요. 의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71페이지를 펴보세요. 71페이지. 의의 뜻은 대체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71페이지를 펴보십시오. 71페이지면 너는 2인편이죠. 2인편이라는 말 2인편입니다. 자, 이거는 유명한 구절들이니까 한번 이거는 여기 논어 전체에 대해서 자기가 그 전체를 알지를 못하더라도 이 구절들은 한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재봉실 82번 자왈 거기 읽어봐. 왜 책을 막 아 다른 판본은 큰 소리로 한자를 읽어야지. 그러면은 뭐 뭘 읽을 건가? 82번. 어, 자왈? 자왈, 군자 유어, 이, 요. 유어, 의요. 소인, 유어, 리, 니라. 어. 계속? 자, 가라사대, 군자는 유의 발포, 소인은 이의 발근이라. 계속?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정의에 민감하고, 이익에는 민감하다. 오케이. 이거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로움에 밝다. 이로움에 밝다. 반성하는 사람 있을게 지금. 이건호. 건호는 뭐에 밝은가? 건호는 음식에 밝다. 응? 유어식. 응? 그래? 건호 너는 뭐에 밝어? 밥. 자, 여기서 지금 아주 많이 사용되는 육아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대비가 의와 이를 대비해서 말하는 겁니다. 워낙에 한자 한 글자지만 대비하는 것이 너무나 여기저기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때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익에 대비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걸 뚜렷하게 이제 알아내려면 이익이 뭔지부터 좀 생각해 봐야겠죠. 여기서 이익이란 뭘까? 경민. 자기의 몸에 도움이 되는 것. 몸에 도움이 되는 것, 또는 손해와 이익, 또는 부국강병, 이제 나라의 차원으로까지 가면 부국강병 같은 것도 돼요. 부국강병 같은 것도. 이게 이라고 하는 것 안에 많은 것이 포함이 돼요. 이익이라고 하는 게 돈 놓고 돈 먹기 프로피트, 응? 그러니까 이윤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춘추시대에 무슨 자본주의 기업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 하나에만 유익한 것.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공자의 이 공자가 무슨 말을 하면 항상 그것이 국가 정치 차원으로까지 어떤 의미가 확장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항상 확장된다. 그러니까 가령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말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종합부동산 소득세인가요? 종부세 그 판결이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그 불합치 헌법 불합치인가 뭔데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종합부동산세가 없어졌다고 지금. 근데 사람들은 다 그게 아파트 한 채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세금이라는 말 듣고 반대하던 그런 세금 있어요. 이제 정체불명의 세금. 뭐 택시 타면 택시운전사 종부세 없어야 된다고 막 그래. 근데 가만히 그럼 여쭤보죠. 아직 기사님은 혹시 아파트 50평짜리를 갖고 계세요? 그러면 나는 빌라 살지. 이렇게 그런 분이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없애자고 그래. 그러니까 참 희한한 일이야. 자기한테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이익에 밝은 사람이 필요하기도 해요. 너무 의로우신 분들이 많아. 세금은 안 좋아 막 이렇게 의를 앞장세우다가 자기가 손해 나는데도 막 없애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찬성이야 종합부동산세를. 왜냐하면 나는 이익이거든. 종합부동산세 나한테 안 걷어가니까. 거치는 사람 몇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이익에 밝은 게 필요해. 이익도 올바른 이익에 밝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저 재판을 해가지고 그 세금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얘기가 이제 그 신문에서 이런 나왔느냐면 얍삽하게도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많더라. 종부세 내는 사람이 많더라.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거를 찬성할 리가 없지. 이런 분석 기사 같은 좀 찌라시 같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었어요. 네? 많은 사람이 공감. 나도 그런갑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관들이 결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법관은 공정할 수가 없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관은 지금 현재 한국의 그 법 시스템 자체가 그 헌법재판소라든가 뭐 대법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선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겠다.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법은 다 법관 마음대로야. 이렇게 유전무죄 뭐 그다음에 무전유죄 이런 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법은 법관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제 후배가 법학 전공하는 후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 절대 법관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네. 법관 마음대로네. 그 말을 생각하고 항상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는 법관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잘 알아야 돼. 내 후배가 그러세요. 그 법학 박사가 그랬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그 말을 믿어야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관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법관들의 그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많다. 그럼 그 뭐냐면 그 법관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 판결을 했다. 이렇게 바로 이어지잖아요, 생각이. 그럼 거기서 우리는 법관들이 정의롭지 못하다. 의의를 따른 것이 아니라 이의를 따랐다. 이렇게 판단하죠. 그 판단을 할 때 바로 밑에 깔리는 생각이 이거란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당함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정당함. 그러니까 여기 너희는 정의에 민감하고 이익에는 둔감하라. 그랬을 때 이 정의라고 이렇게 미야자키 선생이 해설을 달아놨는데 이 정의라는 것은 아주 넓은 의미에서의 정의로움이니까 정당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당함. 의의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바로 이런 정당함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정당함에 대립되는 것은 자기의 뭐 일신상의 영달을 꾀하는 것이라든가 나라를 발전시키는데도 올바르고 공평무사한 어떤 그런 것을 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무엇을 한다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라는 말에 대립돼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1번으로는 의라고 우리가 말할 때 의를 기준으로 할 때는 정당합니다. 이게 플라톤의 국가에 보면 올바름에 관하여잖아요. 플라톤의 국가의 그 부제가 플라톤의 대화편 국가의 부제가 올바름에 관하여 근데 그 플라톤이 국가를 쓰면서 그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결국 최종 근거로 갖다 대놓는 게 뭐냐면 뭐야 동수 왜 올바르게 살아야 돼라고 사람들을 설득할 때 잘 살아야 되는데 영혼이 불멸하기 때문에 그러잖아. 영혼 불멸. 살아서나 죽어서나 잘 살아야 돼. 죽어서도 영혼이 불멸하기 때문에 평소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이승에 살 때도 잘 살아야 돼. 올바르게 살아야 돼. 그래야 죽은 다음에 윗길로 간다고. 플라톤의 표현을 윗길로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알아두세요. 윗길로 간다는 이런 좋은 표현이라고. 윗길로 간다. 그 다음에 칸트가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이런 거 썼는데 칸트의 실천이성비판을 갖다 얘기할 때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요청하고 그렇다고 전제하고 깔고 들어가야 되는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을 칸트가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른바 칸트의 포스툴라트라고 하는 건데 요청이라고요. 요청. 이거 요청. 칸트는 요청해야 돼. 이거를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인마 그따위로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할 때 뭐 어때 이 인생 씨발 한 칼에 부수야 님이 막 웃어 새끼야 막 태촌 형님 지금 나왔어 한 칼에 부수야 막 이럴 때 자식아 인마 네가 인마 네가 아직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래 너 죽은 다음에 인마 그러면은 지옥 가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지옥이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 생각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는 게 영원히 불멸한다는 생각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때 칸트가 내놓는 게 뭐냐 실천이승편에서 영원 불멸. 영원히 불멸한다 웃기면서 누가 영원 불멸? 신이 계셔 신 신의 존재 영원 불멸 이런 것을 바탕에 까는 거란 말이죠. 바탕에 까라 이것을 갖다가 칸트 실천이승편에서 포스툴라트 요청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공자는 없어. 공자는 이걸 안 까라. 쉽게 말해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세계에다가 뭔가 근거를 대질 않아요. 그럼 뭐냐? 네 행적과 너의 말을 다 기록해 두겠다. 그러면 후세 사람들이 그 기록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공자는 그 최종 심판의 근거를 라스트 저지먼트를 최후의 심판을 역사에다 둔 거라고. 칸트나 기독교도들은 지난번에 늘 말했지만 하느님에게 두는 거라. 세속생활을 우리가 이 기록이 무의미해 그들에게. 내가 아무리 정당하게 살았어도 단테 신곡 보세요.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하느님 안 믿는 사람은 천국 못 가.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얼마나 짜증나지. 경민도 하느님 안 믿죠? 그 천국 못 가 이거. 어쩌겠냐? 네가 아무리 이제 지금부터 내 강의 듣고 아 선생님 말씀 듣고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동안 내 인생 거지 같았어. 응? 열심히 살아 막 후세 기록을 의식하면서 역사에 딱 응? 신경 쓰면서 딱 근데 천국에 못 간다고요.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짜증 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육아가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억울한 사람이 없는 이 신념 체계라고요. 역사를 근데 이제 기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기록이 뭐냐? 춘추에다가 춘추라는 역사책이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춘추필법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 기록을 해놨을 뿐인데 그것이 무섭게 그 팩트가 사람들에게 이제 화살로 박히는 거라. 그 팩트가 기록을 할 때 뭐 강요는 개판 죽였다, 뭐 엉망이었다, 아니야 그냥 쓰는 거야. 강요는 무슨 짓을 하였다. 근데 그 팩트 자체가 가치 판단처럼 여겨지는 팩트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가령 제가 그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 저 중학교 다닐 때 빈둥대면 야 너 빈둥댄다? 너 왜 그래? 이렇게 말 안 해. 2시부터 6시까지 놀았구나. 딱. 뭐 사실이야. 어쩌라고. 절대 가치 판단하지 않아. 가치 판단하지 않아. 야 사실만 말해줘. 지금 너 2시부터 6시까지 누워 있었어. 어쩌라고. 애가 딱 예, 아빠 난 누워 있어요. 막 계속 자빠져 있을래요? 이렇게 말하면 계속 자빠져 있거라. 그리고 말해. 그래, 너 12시간을 자빠져 있구나. 이렇게 말만 해. 근데 그렇게 말만 하는 거야. 아이들을 야단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공자님 방식이야. 공자님 춘추에다가 뭐 그 자식 엉망 뭐 경 저번에 제 나라 경공 얘기 있잖아요. 그냥 사천필 말 사천필이 있었다. 근데 칭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럼 썼어. 끝. 그치? 나도 칭찬 안 할래가 아니야. 그냥 말 사천필 있더라. 칭찬하는 사람 없더라. 끝. 근데 우리는 그거 보고 어떻게 돼? 이 새끼 호러 새끼구만. 바로 나가잖아. 우리의 판단을 불러일으키는 팩트만 쓰는 거야. 역사에다가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는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예? 요청할 수 없어요. 그냥 말로 써놓는 거야. 기록하는 거야. 최후의 그 근거를 역사에다 묻는 거죠. 역사에다 물어서.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의롭다,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사실은 여기서 공자가 논어를 아무리 뒤집어도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시대 속에서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거 아니거든요. 만약에 기독교들한테 올바름이 뭐냐? 하느님의 의를, 하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느님 믿고, 그죠? 굉장히 수월해. 수월해요. 지금 제가 그 특정 종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교해서 말할 뿐인데 지금 하즈가 시작됐죠. 하즈가 이슬람교도들의 하즈가 뭐예요? 성지순례. 무슬림은 평생토록 일생에 걸쳐서 딱 한 번 메카를 순례하는 것이 무슬림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즈라고 그래요. 이 성지순례를 메카 순례하는 거 성지순례. 그럼 하지를 갔다 온 사람은 진짜로 이제 높이 쳐주는 거 아니에요? 하지를 갔다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 글자를 요리로 올려서 하지가 됩니다. 여기도 쉽죠? 아, I'm 하지. 그러면 하지를 갔다 온 사람의 뜻이에요. 이게 아랍어로. 그러니까 지금 성지순례를 갑니다. 지금 무슬림들의. 그러면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아,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막 그 절도 해, 기도도 해, 막 하는데 아, 알라, 아, 짜증나, 알라, 막 이미 뻥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하지를 가. 갔다 오면 하지가 돼, 존중받는 사람이 돼, 성지순례 갔다 왔으니까. 그럼 이게 형식은 충족시켰으나 내면은 충족시키지 않을 수도 있죠. 사실은 엄격한 신앙체계가 있고 교단이 있어가지고 그 교단에서 행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 행해. 그것이 제일 수월한 종교예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이죠. 11조를 내는 거야. 지금 우리가 막 성당에 가거나 뭐 이렇게 내잖아요. 그 헌금 내잖아요. 그 다 좋네. 근데 우리가 개신교도들 중에 인간 말종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주말에 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또 일주일 내내 잘못 저지르.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가만히 자기네들 무리 안에서 보면 모든 교회의 모든 의무를 다 해.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 역사 속에서 평가할 때는 콩가루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일수록, 아니 종교 체계일수록, 신념 체계일수록 훨씬 더 따르기가 수월하다. 그 안으로,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이제 파묻히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문의 실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정성의 단계로 들어서면, 그러니까 뭐 부모님한테 뭐 인사하고 그러면서 아, 내 저 부모니까 내가 네 아빠니까 내가 인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제사도 막 엄청 해. 그런데 사실은 그게 형식주의적인 것으로 빠져들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의라고 하는 것을 딱 이러이러한 짓을 하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나 정해놓으면 그렇게 정해놓은 것을 갖다가 그대로만 하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특정한 시대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정당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것이. 그것이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거기서 10페이지 정도 넘겨서 82페이지를 펴보세요. 82페이지. 근데 이제 82페이지인데 그 공야장편입니다. 공실이 107번. 자위자산. 자위자산. 유군자지 도사헌. 인이라 이런 거 하지 마. 혹시. 뭐라고? 이거 뭔데 인이라야? 씨. 나한테 인이라 하는 거야 지금? 원이라? 뭐야? 그 다음 계속. 기, 생기, 야, 동. 동이고, 기, 사, 상, 야, 경. 네. 기, 양민, 야, 해. 이고, 기, 상인, 야, 의. 좋습니다. 지금, 그 부분, 가만히 있어봐. 종인, 임종인, 읽어봐. 자위자산. 자위자산. 큰 소리로. 자위자산. 유군자. 자지도사원. 잘 끊어 읽어 임마. 유군자. 유군자지도. 이렇게 해야지. 자지도. 이러면 임마. 뭐가. 이 자식 음란한 놈이야. 솔직하네. 씨. 다시. 자위자산. 다시 내가 읽을게. 자위자산. 다 같이 읽읍시다. 자위자산. 자위자산. 자위자산. 자위자산. 유군자지도. 유군자지도. 사언. 사언. 기행 기야 공. 기행 기야 공. 기사 상야 경. 기사 상야 경. 기양민 야해. 기양민 야해. 기삼인 야의. 기삼인 야의. 예, 다시 읽어봐 임종인. 이번에 잘못 끊어 읽으면 너는 완전 역착이야. 자위자산. 유군자지도 사언. 기행기야공 기사상기병 기양민야해 기사민야. 오케이.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의가 들어가 있죠. 이 의가. 그럼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뜻이냐. 아까 이제 처음에 이 유어의 유월이 그럴 때는 이제 의가 아주 폭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올바름을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선생께서 자산에게 말 이르셨다. 자산이란 제자에게 이르셨다. 군자에게는 네 가지 길이 있다. 근데 여기 이제 미야자키 선생은 정치가로서 바람직한 덕이 네 가지 있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설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군자를 지금 정치가로 본 거죠. 군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하나의 완성된 인격체로서의 군자가 있는 거고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합니다. 군자가 뭔지는 완성된 인격체로서 그러니까 완성된 인격의 이런 인간 이걸 가리킬 때도 군자가 되는 거고 육아에서는 완성된 인격에 이른 인간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자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정치가를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왜 이걸 정치가느냐? 백성이라는 말이 쭉 나오군요. 기 삼인야 의. 백성에게 뭔 일을 시킬 때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했기 때문에 이긴 정치가 얘기가 되는 거라. 군자라는 말이 나왔을 때 논어 맥락, 논어에서 맥락을 딱 보면 두 가지 뜻을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가 인격적인 완성에 이른 사람. 그리고 인격적인 완성에 이른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거니까 정치가, 참다운 정치가로서의 군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군자의 도가 넷이 있나니 이때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올바른 길이잖아요. 군자라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격을 수양해서 그가 정치에 나선 사람이라면 네 가지 방식을 한다. 근데 첫째가 자기를 행함은 공하며 그랬어요. 스스로에게는 겸손하고 스스로에게는 겸손하고 자기 스스로는 겸손하고 그 다음에 기, 사, 상, 야, 경. 사라는 게 섬길 사자입니다. 일사자가 아니라 사대주의 국가 그럴 때 사대주의라는 말 쓰잖아요. 큰 것을 섬긴다 그런 말이죠. 한자 처음 배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대주의 그러면은 큰 것을 섬기는 것을 주로 삼는 뜻이란 말이죠. 사대주의. 근데 한자 처음 배웠으면 큰 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큰 일을 중심으로 한 사람 이러면 안 돼. 사대주의. 그러니까 이 상이라는 거 윗사람을 섬길 때는 그 말이죠. 정치가에게 윗사람은 임금이니까 임금을 섬길 때는 여기서 경을 갖다 긴장하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 참 재밌는 번역입니다. 긴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경이라는 게 이게 뭐라 할까 공경하고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왜 경이라고 얘기했냐? 미야자키 선생 이 양반이 좀 뭔가 좀 맛이 간 양반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야자키 선생이 맛이 간 게 아니라 그때는 아까 의는 이제 제 1번 뜻이 이제 넓은 의미에서 올바름. 이 경은 뭐냐면요. 보세요. 경이라는 글자가 등장하게 된 과정을 보게 되면 경이라는 글자 같은 거. 이 경이라는 글자는 원래 경 밑에다가 말마자를 써서 놀랄 경자 있죠. 경이롭다 그럴 때 여기서 요 말마자가 빠지고 경자가 됩니다. 말마자가 빠지고 요 말마자가 들어있을 때 놀라는 거예요. 근데 놀란다는 것은 뭐냐면 아우 뭐 건우 이번에 성적 무지하게 올렸네 놀랐다 이런 뜻이 아니 이런 놀라움이 아니야. 천둥치면 확 놀래는 거 있죠. 천둥치면 놀래요? 예? 얼굴은 큰데 왜 이렇게 놀래요? 얼굴도 예? 부끄럽지 않아요? 얼굴은 커가지고 천둥칠 때 놀래면? 이렇게 얼굴이 좀 자그마한 사람들이 놀래면 이해가 할 만한데 얼굴이 이만한 사람인데 놀래라 그러면은 옆에 사람이 더 놀래요. 천둥칠 때 놀래세요? 얼굴은 큰데 안 놀래시는군요. 예, 역시 얼굴 크기 값으로 하셔야 돼요 사람을. 이럴 때 놀래는 거 있잖아요. 천둥치면 놀래는 거 있죠. 놀랄 때 두려움을 가지고 놀래는 거거든요. 이 놀랄 경자라는 게 두렵다는 것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자의 이 텍스트가 나오던 시기가 오늘날의 오늘날이 아니잖아요. 오늘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는 한자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부터 2500년 전의 한자 뜻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아직 요 경자를 읽을 때 요 뜻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을 섬길 때는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공경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긴장하고 이렇게 뭐 쫄고 이런 뜻은 아니고 긴장하고 그런 뜻이 됩니다. 이때 그 다음에 백성에게는 양민이라고 하는데 양민이라고 백성에게는 백성을 갖다 기른다 그랬습니다. 이게 기른다는 게 다스릴 때는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에 백성을 부릴 때는 그러니까 백성에게 이번 일을 시킬 때는 삼인 할 때 일을 시킬 때는 의로서 해야 된다 할 때 일을 시키는데 올바름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이제 공정하게 해야 된다. 엄폐여하지 않게 해요. 공정하게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 김성근 씨처럼 하면 안 되는 거야. SK. 빨리 은퇴하셔야 돼, 그냥. 페어하게, 공정하게. 그러니까,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의의 뜻이 두 번째로는, 이게, 요거는 굉장히 그 포괄적인 의미에서 올바름이라면, 이게 이에, 이라고 하는 것에 대립되는 것이라면, 요거는 이제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왔을 때는, 공정합니다. 공정함. 공정함이라고 하는 상황 속으로 들어와요.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를 펴보세요. 150번 메뉴에 있는 거, 봉실이. 잘 읽어라. 오늘 힘들다. 저녁 먹었어? 예. 어, 저녁 먹었으니까 뭐. 자왈. 모르는 글자가 많아버려야지. 미치겠어. 덕지불수, 학지불강, 문의불능. 문의! 얘 발음은 못해. 의를 이라고 자꾸 그러나. 너 방위 해봐, 방위. 예, 방위. 어. 문의불능. 도야? 도야? 그게 도야? 응? 아, 불릉 주. 주야? 무슨 글자야, 이거? 시킬까봐 고개 탁 숙이네. 도? 아, 패. 사 아니야? 사. 옮길 사자 아니야? 문의 불능 사. 불선. 불선 불능 개 하면 시, 오, 의, 야, 인이라. 어, 인이라 빼라니까. 해설을 봅시다. 덕을 익히지 못하고 배움을 덕을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도덕을 몸에 익히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다음에 학문을 공부를 하고 배움을 갖다가 불강, 강이라는 게 이게 강한다고 그러냐. 듣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의를 듣고도 그것으로 실천하고 있지 못한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이럴 때 의를 들었다. 그러니까 조문도 섭사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럼 어떤 미친놈들은 그러지. 혹시 도를 들으셨나요 아침에? 그러면 들었다. 그럼 바로 죽여버리려고. 저녁입니다. 돌아가셔야겠네요. 그러면서 그런 놈들 가끔 있지.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의를 들었는데 그것을 실천하고 있지 못하면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뭐겠느냐? 공정함, 일을, 백성이 일을 시킬 때는 공정하게 해라. 이런 건 아니겠죠. 의를 들었는데.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조금 올바른 것에 대한, 올바른 일반에 대한, 이게서 여기서 세 번째 뜻은 이게 정당한 이치를 가리킨다. 정당한 사물의 이치를.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이 늘 걱정이다. 이런 걸 늘 걱정이다. 이게 사물의 정당한 이치를 들었는데도 실천을 못할까봐 이런 게 늘 걱정이다. 공자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 의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의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가 올바른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자기의 삿된 것을 갖다 고쳐나가야 되는데, 크게 봐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름이라는 것, 그 다음에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정당한 이치라고 하는 것. 요것을 기준으로 삼는 거지. 그래서, 그럼 이 기준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 백성에게 일을 시킬 때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럴 때, 아, 이 상황에서 공정함이란 무엇일까?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육아에서 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방금 전에 내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육아가 되기 어려운 거라. 진정한 육아가 되기 어려운 거라. 어? 그 예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죠. 여성 그 호주제를 폐지한다 그럴 때 성균관에 있는 양반들 막 딸리 죽였잖아요. 그때 저걸 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제 그 막 전국의 그 향교 맞아 유림 대표들한테 이제 문서를 보내요. 사발 통문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서울역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나라의 도덕이 땅에 떨어졌음을 개탄하는 의미로 할복을 합시다. 다 보내는 거야. 막 보내가지고 예리한 사심칼도 막 준비해가지고 막 다 그러면 보수단체 집회하면 경찰도 뭐를 못 하잖아요. 막 여기다가 쫙 호주제 폐지 결사반한테 팍 내가 띠 두르고 머리 한번 빡빡 깎고 막 팍 해가지고 양반들 막 모여 내가 막 그럼 그 양반들 그런 거 잘하거든 막 어? 선열이 어쩌고저쩌고 이제 내가 이제 어려운 말 막 외워가지고 막 이게 한참을 하면서 이렇게 팍 하는 거예요. 양반들 막 자 모두 다 할복을 합시다 그러면 막 이 양반들 막 갑자기 막 집단적으로 막 체면에 팍 들어가고 막 푹푹 그서 그럴 때 딱 다들 그섰어. 그러면 나는 딱 이렇게 없었던 일로 하고요. 저는 갈랍니다. 사태가 깔끔하게 끝나버릴 것 같더라고요. 이게 깊이 생각 실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사장님. 이번 기회에 나라를 바로 잡아야겠다. 육아의 정통적인 생각이 그게 아니거든. 지금 어떻게 해서 이 호주 제도라는 것이 생겨났는가? 연원을 따져서 묻고. 여러분들 저 세종대왕이 집현전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집현전 학자들이 주로 한 일이 뭐예요? 훈민정음 그거 만든 일 안 했어요? 주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한승 씨 얘기해봐요. 집현전 학자들이 주로 무슨 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내 강의를 열심히 들었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야. 옛 뭐? 옛것을 되살릴 걸 찾았어요. 네, 그렇죠. 역사 기록을 찾는 거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참조할 만한 데이터베이스 만듭니다. 집현전에서. 그래서 역사 고려사도 편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고려시대 사람들은 육아가 뼛속 깊게 들어간 사람들 아니거든요.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고려 중기가 넘어가서야 이게 나오잖아요. 자기네 당대 역사가 물론 있었죠.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겠지만. 근데 옛것을 그렇게 찾는 거라. 왜 찾냐? 지금 하는데 참조하려고. 그러니까 집현전이라는 게 뭐냐? 오늘날 치면 국가 기록원이라. 데이터베이스야. 그래서 세종대왕이 야 내가 이번에 이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옛 전거가 있는 일이야? 그럼 집현전 애들 막 듣다같이 그냥 전하 통촉하셨어도 전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들어 이럴 수는 없잖아. 이 자식들이 전거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이 자식 충성심 부족해. 어? 엎어져 잠이나 자고 밤에 내가 골로포 좀 덮어줬던 이 자식이 말이야. 골로포에 침 흘려놓고 말이야. 전거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태가 닥쳤을 때 옛 전거가 뭔가를 생각해봐야 돼. 옛 정거를 일단 따져보고 그 정거에 맞춰서 그 정거하고 오늘날 상황을 대조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아로서 정통 육아로서 정말 본래적인 육아로서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 암기가 아니야. 육아에서 뭐 외워야 되는 거 그거는 진짜 아까 말했듯이 수구 육아고 뭐 저기 기독교 신자가 되려면 개신교에 다니든 가톨릭 교회에 다니든 사도신경 외워야 되고 주기도문 외워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외울 게 아니야. 항상 데이터베이스, 역사 데이터베이스를 놓고 지금 상황을 갖다 대조해가지고 그것으로부터 뭔가를 만들어야 돼. 정당함을 만들어내고 올바른 위치를 만들어내고 공정함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는 어디 가서 아 제가 육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어떠냐? 그러면 우리는 곧바로 아 당신은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틈만 나면 실습하는 사람이겠군요. 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학이 시습지. 배우고 때로 익히면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이 지가 배운 것이에요. 그것을 틈나는 대로 익히면 즐겁지 않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거짓말이죠. 배우고 익히기 뭐가 즐거워. 건강만 해치지. 허리살만 늘어나고 하나도 즐거울 게 없어. 근데 이것을 갖다가 뭐냐?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하면서 육아로 살아가려면 날마다 이 상황에서 올바름이 뭘까? 공정함이 뭘까? 정당한 이치가 뭘까를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아. 이거 다섯 가지만 하면 올바른 사람이라고 정해져 있질 않아. 이게 그래서 논어의 첫머리에 학이 시습지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논어의 이 학이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노노 텍스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이따 두 번째 시간에 할 건데 공자하고 공자나 이런 양반들이 그 주고 제자들하고 주고받은 말이잖아요. 근데 아주 일찌감치 쓰여진 텍스트들 중에 하나요. 이 학기편이 바로 이대 제자들이 쓴 거예요. 가령 이게 뭐야 계시편이나 요활편이나 자장편이나 이런 것은 한 5대 제자쯤 돼요. 아주 나중에 편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자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1편부터 10편까지예요. 학기편부터 향당편까지. 거기를 되게 상론이라고 그러고 11선진편부터 요활편까지를 갖다 20편까지를 갖다 하론이라고 되게 하는데 상론이 되게 2대 제자들 무렵에 편집된 거예요. 상론 중에서도 특히나 학기편은 공자 그 아카데미에 공문이라고 그러죠. 공자 아카데미. 이 공문에 학교 규칙을, 학습 규칙을 일러놓은 책이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편집의 과정이 이렇게 됐을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스템을 그대로 보면은 첫 번째 뭐냐. 배우고 때로 익혀라. 이렇게 나온 거죠. 왜 배우고 때로 익혀야 되느냐. 규범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개판으로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우고 배우고 배우고 또 익히고 익히고 익혀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의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뜻입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말이 나온 김에 그 목차를 보세요. 텍스트 목차를. 학기편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공자 제자 공자 2대 제자쯤 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대 제자 2대 제자 그때쯤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위정편은 그러니까 공자 아카데미 공문에 학교 그 규칙을 정해놓은 거고 위정편은 공자님의 말씀과 문답이 주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8일편은 뭐냐면 8일편은 이게 제사를 지낼 때나 무슨 제례학을 할 때 추는 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와 악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야장편이 재밌는데 공야장편은 공자가 고금의 인물들을 비판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백편 있죠. 그 태백편. 그러니까 학기편하고 태백편이 대체로 그 논어를 문헌학적으로 연구한 것에 따르면 가장 빠른 시기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학기편하고 태백편하고. 그 다음에 향당편은 아주 재미있는 부분인데 공자님이 일상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 뭐 이런 공자의 막 다이어리 좀 에브리데이 다이어리쯤 됩니다. 향당편이. 근데 이게 서양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 특이한 텍스트예요. 이렇게 지금부터 2500년 전 사람 있잖아요. 요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기록해놓은 텍스트가 참 없어. 소크라테스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무슨 일을 했는가 기록이 없잖아. 그죠? 석가모니도 그랬다는 기록이 없고 플라톤은 하루를 플라톤의 하루 생활은 어땠을까?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공자님의 하루 생활은 어땠을까? 이런 것이 사실은 이 논어에 들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재밌는 텍스트가 되는 거라. 재밌으세요? 네. 향당편이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서양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러니까 그 향당편부터 공자를 갖다 익숙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향당편부터 읽어가면 재밌겠죠. 그다음에 이제 선진편, 안연편, 여기 있는데, 습기 선진편은 공자 그 아카데미에 사제간의 대화가 주로 아주 집중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와 제자들 사이에, 공자의 제자들이 누군가가 등장을 하니까 이 선진편을 읽으면 제자 명단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헌학적으로만 봐도 재밌는 거라. 플라톤의 제자 명단이 없잖아. 근데 이건 공자 제자 명단이 나온 거라. 재밌잖아, 이런 게. 재미없나? 재미없어? 재미없어요? 예? 네? 황지호 씨, 재미없어요? 짜증나요? 늙은이들끼리 뭐. 우리가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진편부터 요활편까지 여기는 대체로 3대 제자들이 기록을 했다고 봅니다. 대체로라고 지금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계시편하고 미자편하고 자장편하고 요활편은 5대 제자들이 기록된 걸로 돼 있어요. 계시, 미자, 자장, 요활. 그거는 5대 제자. 그러니까 지금 이 논어 20편 중에 가장 그 나중에 된 것들이 계시 미자 자장 요할 편들이겠죠. 그죠? 그리고 가장 먼저 된 것들이 학이편, 태백편. 근데 대체로 학이편부터 향당편까지는 2대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니까 요게 시대적으로 앞서고 선진편부터 위령공편하고 양화편까지는 대체로 3대 제자들이 이 편집된 장소는 노나라와 제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나라나 제나라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아 읽을 때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논어라고 하는 텍스트를 하나의 일종의 공자와 그 집단들에 대한 기록물로서 일종의 그 바이오그라피로서 저기 전기로서 읽는다. 그럴 때는 향당편이나 선진편을 착 읽으면 재미있겠죠. 그죠? 철학적인 텍스트로 읽지 않는다 하면 향당이나 선진을 보면 재미있을 겁니다. 5분만 쉬었다 합시다. 네.